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혹은 서류 양식에 미팅, 소프트웨어 같은 영어를 사용하면 2만 프랑, 약 2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영어로부터 불어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이런 불어 보호법이 지난달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엔 성미급한 영국의 한 하원 의원이 앙코르나 쿠데타 같은 불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어 추방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폴란드 과학원이 영어와 불어 둘 다 모두 비난하면서 모국어 보호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카 딜런이 부티크 같은 뭐 이런 자본주의 언어가 마치 자유의 상징처럼 쓰이는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요. 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언어 분쟁을 지켜보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어떤가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득 한 디자이너가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액세서리는 크리스탈러 코디네이트에서 펜던트로 포인트를 주고 만약 하이틴이라면 슬림한 스타일의 스커트를 캐주얼하게 입어보세요. 짐짐니 짐짐니 짐짐치루 I does what I likes and I likes what I do. Hello, art lovers. Today I'm a screamer, and as you can see, a screamer's an artist of highest degree. And it's all me own work from me own memory. 'Chimney, chimney, chim, chiroo. I draws what I likes, and I likes what I drew. No remuneration do I ask of you, but me cap would be glad of a copper or two. Me cap would be glad of a copper or two. 짐짐니 짐짐니 짐짐치루 라람 다라람 다라라라람 영화 메리 포핀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딕 반 다이크의 춤춤트리. 그 굴뚝 청소하면서 부르던 아주 흥겨운 노래였죠. 이 음악을 만약에 우연하게 들어볼 수만 있다면 이 밤이 갑자기 행복하게 변하는 마법이 발휘될 것입니다. 라고 서울 성동구 화양동에서 강혜영 씨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마술이 작용합니까? 갑자기 행복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천 동구 만석동에서 김재양 씨도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오랜만에 주소 한번 알려드리고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입니다. 자, 다음 곡은 서울 경북이네요. 경북 김천시 황금동에서 김미영 학생의 신청곡입니다. MBC 주말 드라마죠. 종합병원에 나오는 곡입니다. Buio in Paradiso, 천국의 어둠. 카테리나 카살리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No summer's high, no warm July, no harvest moon to light one tender August night. No autumn breeze, no falling leaves, not even time for birds to fly to southern sky. No Libra sun, no no giving thanks to all the Christmas joy you bring. But what it is, so old, so new, to fill your heart like no three words could ever do.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Radio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띄워드렸습니다. 종로에서 명숙이가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친구 연진이 정미 다들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으셨어요? 자,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탤런트가 한 명이 있다면서요. 뭐 뒤에 예전에 최진실 신드롬 이렇게 붙였듯이 뭐 차인표 신드롬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이천 부바읍의 김보경 학생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버지의 48번째 생신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아버지 생신 축하곡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요즘에 신청해 주고 계세요. TV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그 타이틀로 쓰인 곡이죠. 근데 그 곡이 사실은 영화 테마곡입니다. 주드 플라즈라는 60년대 프랑스 영화의 주제가, 그러니까 테마로 쓰인 곡인데요. 주드 플라즈 하면 뭐 해변의 노래 뭐 이쯤 될까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테마를 다시 편곡해서 MBC 합창단이 허밍으로 부른 곡이 바로 TV 드라마에서 타이틀로 쓰이고 있죠. 첫 부분, 그러니까 드라마가 시작할 때는 남자가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요. 드라마가 끝날 때는 여자의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그 둘 다 MBC 합창단입니다. 남자는 김경주 씨고요. 여자는 최선경 씨입니다. 한번 그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MBC 월화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타이틀로 쓰인 곡 주디 플라즈라는 프랑스 영화의 테마곡을 편곡한 곡을 MBC 합창단 최선경 씨, 김경주 씨가 불러드렸습니다. 자, 영화 읽기에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정성일 씨,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성일 씨 오늘은 우리가 2탄 할 차례죠? 네. 그 소동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그 소동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 6.25라는 아마 우리한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제가 제안하면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6.25의 앞, 뒤에 이어서 한번 그 이제 전 세계에서 딱 하나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통일된 독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그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그 오버하우젠 선언에서부터 베르네 헬스쿠에 이르기까지 감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지난주를 잠시 요약해 주시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것은 오버하우젠 선언의 1962년 2월달 이후 이제 네. 비로소 소독 영화가 전후 독일 영화의 그 헐리우드의 디바이드 앤 룰 쪼개어 통치하는 그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한 이후 알렉산더 크루거 같은 사회학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라거나 또는 고다르 이후 새로운 영화의 장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장마이 슈트라우프와 다니엘 유일의 작업 그리고 베르네 허조크의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네오리얼리즘을 새로운 각도로 받아들였었던 그 베르네 헤르츠크의 영화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도 서동 영화에 관한 일종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그 감독은 제 생각에는 세계 영화사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감독 중에 하나라고 굳게 믿고 있고 아마도 이 감독의 이름에 버금갈 만한 감독의 이름을 든다면은 에이젠슈테인이나 아니면은 오스웰즈 또는 정리코다 같은 감독들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감독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입니다. 네. 파스빈더 감독에 대해서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장리 고다르 이후 과연 그 고다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고다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세계 영화사는 고다르 전, 고다르 이후가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혁신적이었고 새로운 영화 미학을 제시했었고 그래서 이제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즈 이론과 앙드레 바제의 미장센 이론을 한데 만나게 했고 다시 그것을 변종법적으로 뛰어넘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고다르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스빈더는 뛰어넘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그는 그 수많은 그 영화평론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서 특히 네. 토마스 엘세서가 지적한 표현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스빈더는 고다르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다르의 그 숱한 노력들은 사실은 고다르의 첫 번째 출발점은 헐리우드의 B급 영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와 활동사진적인 두 가지의 끈질긴 움직임 그러니까 고다르가 자기 인터뷰에서 늘 했었던 얘기 나의 진정한 꿈은 류미에르의 영화와 멜리어스의 영화를 한 대 합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멜리어스의 영화는 시대 정신을 담았으니까 다큐멘터리이고 류미에르의 영화는 시대를 영화로 재현했으니까 픽션이다. 그렇게 뒤집힌 상을 한번 나는 만나게 해주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꾸준히 밀고 나아갔었던 고다르가 만난 것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브리트적인 방법을 영화 속에 끌어들여서 영화로 하여금 영화가 관객들에 대한 하나의 교육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스빈더는 그 브리스트적인 방법과 그 브리스트적인 미학을 멜로드라마와 한데 합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지점에서 출발했었던 두 가지 사고를 네. 한데 만나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파스빈더가 그 자신이 게이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게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잘. 파스빈더는 네. 그 꾸준히 그가 찍었었던 영화들의 그 드라마 구조는 모두 그 멜로드라마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멜로드라마 이야기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멜로드라마의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워먼스 필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가 주인공이 그렇죠. 되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 어떻게 편입되는가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멜로드라마가 눈물을 자아내고 감동을 끌어내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타협하는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맨스 필름입니다. 하지만 이 로맨스 필름의 경우에도 주목해야 될 것은 로맨스 필름의 핵심적인 과정은 여자가 어떻게 아내가 되는가입니다. 네. 그런데 여자와 아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파스빈더가 생각했었던 이 멜로드라마라는 것은 거꾸로 로맨스와 가족과 그리고 바로 여자 주인공이 겪는 그 워먼스 필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늘 항상 중심이었었던 남자가 거꾸로 바깥으로 나아가고 여자가 남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해계를 뒤집어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었던 한 현인의 말 그대로 네. 뒤집혀진 멜로드라마 상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비판 미학 이론의 제안 중에 하나가 어떤 아무리 진부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오히려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할 때 비로소 그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모습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서 사고해보자고 제안합니다. 파스빈더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 그것을 지식으로 사고하지 않고 고다르는 그야말로 수많은 책을 읽은 다음에 수많은 영화를 찍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지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바람에 고다르가 진정 그러한 미학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일종의 도식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는 했지만 파스빈더는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조건을 생각하여 멜로드라마를 찍는다는 바로 그 자체가 파스빈더에게선 멜로드라마를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군요. 멜로드라마를 뒤집으면서 파스빈더는 네. 그 자신이 시작했었던 연극의 배경의 무대가 사실은 그가 꾸준히 작업해왔었던 연극 무대가 브리트 연극을 계속 올렸었던 극단이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그것을 브리트적으로 한번 사고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드라마는 멜로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파스빈더가 서 있는 위치는 드라마 바깥에 있는 타자의 지점에 자기가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자의 시선과 멜로드라마의 뒤집힌 시선이 만나는 것 미학은 원컨 원치 않건 브리트를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빈더의 영화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파스빈더 영화 보신 분 중에서 많이 느끼실 터인데요. 남자가 옷벗은 장면이 그토록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사 장면이 등장할 때 흔히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이것이 비판적인 영화이건 상업적인 영화이건 그래서 여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적 과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건 매춘을 비판한 영화이건 매춘에 동조하는 영화이건 흔히 여자의 벗은 모습을 카메라가 담음으로써 때로는 상업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파스빈더는 그렇죠.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카메라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성적 관계에 관한 사회적 관계의 탈신화와 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점이 파스빈더의 영화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은 파스빈더 영화 중에 최고 걸작이 뭐냐라고 물을 때 고다르와는 정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고다르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그 평론가에 따라서 몇 편의 걸작들을 뽑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흔히 이야기되는 고다르 영화의 몇 편 중에 하나라면은 뭐 내 멋대로 해라. 아니면은 피에로 미추광이 또는 경멸, 내가 그녀에 관하여 알고 있는 두세 가지의 것들, 주말, 동풍,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영화 중에서는 보통 소부키페 할 수 있는 자가 구해라, 그리고 누벨바그를 뽑게 마련인데요. 파스빈더는 대표작이 없는 감독으로 뽑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흔히 파스빈더를 얘기할 때 그의 작가 세계를 이해할 때 그는 괴테보다는 발작 같은 유형의 작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작품들이 가로세로로 얽혀 있어서 그 한 편의 영화만으로 파스빈더의 위대함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여러 편의 영화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모티브들을 통해서 그 미학들을 끌어내고 있노라면은 파스빈더가 얼마나 같은 주제 의식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네. 그 문제를 끈질기게 사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감독들이 사실은 영화사를 뒤져본 몇 감독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오즈야스지로 같은 감독들의 영화 중에서 한두 편을 보고 그 감독이 기가 막힌 감독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스 같은 감독들도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해왔던 그 많은 작품들을 꾸준히 검토해볼 때 그 위대함이 나오는 감독인데요. 바로 그 점에서도 파스빈더는 반복되었고 반복되어지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차이들을 따져나갈 때 비로소 파스빈더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파스빈더의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그는 영화에서 독일적인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그의 영화 속에서. 그런데 예. 그 모든 독일적인 것을 비판함으로써 거꾸로 가장 독일적인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영화적인 것과 독일적인 것 사이에서의 소독 감독들이 끈질긴 싸움 속에서 파스빈더는 하나의 해결책, 하나의 철학, 하나의 탈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스빈더는 그 아주 일찍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었습니다. 유감스럽긴 하지만 파스빈더는 그 정식으로 영화를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영화학교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그 자신도 내가 정말 그 영화 찍을 재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는 그 영화학교에 가는 대신에 단편 영화를 극단에 들어가 작업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파스빈더는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어떤 유명한 촬영기사도 없이 어떤 뛰어난 배우도 없이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자기 팀을 모아서 작업을 시작한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는 그 빔 벤더스에 비하면 굉장히 그 운이 없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벤더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기의 재능보다는 라비 밀러 같은 촬영 기사와 또 페터 한트케 같은 극작가를 만남으로써 자기 재능 이상으로 과대 포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벤더스의 영화들이 70년대 이후 80년대 영화들이 현저하게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마도 사실은 벤더스 자신의 능력은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것밖에 안 되는지 또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파스빈더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1969년에 만든 제목도 아주 냉혹한 사랑은 죽음보다 차갑다라는 영화였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흑백 화면을 통해서 한 남자가 조직 속에서 어떻게 파멸되어 가는지를 아주 느린 속도로 보여줍니다. 파스빈더의 영화의 그 느린 리듬은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악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스빈더 영화에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그 영화를 본다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지속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때로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장면에 필요 이상의 지속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관객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사공할 때까지 마치 감독 스스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줄 정도입니다. 그는 특히 초기 영화에는 자신이 조연 배우로 나오거나 주연 배우로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영화에 아무도 배우를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감독이 배우로 나온 적까지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스빈더는 종종 자기가 카메라 앞에서 배우인지 감독인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을 때도 많은데 그 멈칫거리는 동작 그 자체가 놀랍게도 파스빈더는 편집 과정 속에서 거기서 브리스트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영화 속에서 이상한 이화 효과를 만들어내서 관객들로 하여금 아참 내가 보는 것이 영화지라는 일종의 각성 효과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파스빈더를 더욱더 이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고다르가 영화를 새롭게 만든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 69년도에 까질마허 그러니까 한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번역어가 없는데 억지로 번역하자면은 그 수입 노동자 정도가 델타인데요. 사실 그 유럽에 가보면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온 그야말로 싼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연변 교포들이나 아니면 필리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특별히 그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는 허락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싼 노동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말이죠. 속에서 그렇죠. 네.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려내는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인간성까지 파괴되어 가는지를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이 영화 속에서 같은 시츄에이션의 장면을 약 10분에서 5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반복하면서 네.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 사이에 이 팀의 이 젊은이들 속에 끼어들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자가 한번 장난치듯이 놀아보고 그리고 얘를 데려다가 어떤 그 자기 일감을 아주 싼 값을 주고 하는 식으로 온갖 방법으로 부려먹다가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나니까 똑같은 시츄에이션이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모두 몰려들어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매맞는 장면을 네. 놀랍게도 영화는 픽스 카메라에 그러니까 정지된 카메라에 네. 롱테이크로 아주 고통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 영화 속에서 얼마만큼 인간성이 파괴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관객과의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보입니다. 이 영화의 파스빈더적인 전통을 후일 받아들인 감독 중에 하나는 영국 감독 중에 켄 로라는 감독도 있습니다. 또 적지 않게 그 마이클 리 감독도 사실은 파스빈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키드로 네,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그 파스빈더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은 70년도에 만든 그 왜 아르아모크 씨는 미쳐버렸을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파스빈더는 아주 극단적인 롱테이크를 쓰는데요. 아무도 제가 롱테이크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화는 전 장면이 17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0분 상영 시간에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는 거의 그 암흑 그 아르 RC의 삶을 하루 종일 쫓아가듯이 카메라가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아주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루할 정도로 영화가 아무런 사건도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7번째 쇼트가 시작될 때 RC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친구를 끌고 집에 와서 옆에서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RC는 계속해서 볼륨을 높입니다. 볼륨을 계속 높이는데 높아지는 볼륨과 함께 아내가 수다 떠는 목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RC는 그저 그 더 이상 볼륨 높이는 것을 포기하고 텔레비전을 한없이 묵묵히 바라보다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다들 볼륨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위에 있었던 조각상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 아내를 사정없이 때려 죽인 다음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작은 방에 걸어 들어가 자고 있는 자기 아이까지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카메라는 그 장면이 바뀝니다. 네. 바뀐 장면 다음에 그 여전히 다음 날에도 똑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 형사가 찾아옵니다. 아저씨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라는 얘기를 듣자 잠깐만요 하고 이 RC는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에 목매달은 RC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파스미다가 그리려고 했었던 것은 이 페루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라 복지국가 이론을 내세워서 복지성장론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그 요구 조건을 묵살해버렸었던 그 서독정부에 대해서 서독정부의 복지국가론의 환상에 대해서 파스빈더는 가차없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파스빈더의 꾸준한 노력은 73년도에 그 이것은 그 70년대 서독에서 일종의 구호 비슷하게도 알려졌었던 영화 제목인데 앙스데슨 젤레아프 그러니까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깐느에서 결정적인 평가를 이뤄냈었고 심사위원 대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해에 이 영화가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받아 마땅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파스빈더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온 무하메드라는 그 한 노동자가 아주 젊은 노동자입니다. 20대에. 그러나 아무도 이 노동자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단 한 명만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은 60 먹은 할머니입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못하는 60 먹은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이 청년에게 관심을 베풉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된 다음 이들이 얼핏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젊은이를 이용하고 그리고 서서히 이 젊은이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60 먹은 할머니보다 더 먼저 짐장 발작으로 죽어가는 이 청년의 쓸쓸한 죽음을 지켜봅니다. 이 영화 속에서 파스빈더는 그의 그 끈질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인간성 파멸이라는 문제를 그 어느 영화보다도 정교하고 그리고 차갑게 묘사해냅니다. 그러한 이 파스빈더의 영화가 75년 에피브리스트라는 한 2시간 20분 정도 되는 영화 속에 한 여자의 파멸극을 거치면서 그의 영화가 일종의 역사 서사극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스빈더 영화에 대한 끈질긴 비판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놀라운 파스빈더의 영화적인 능력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폭넓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파스빈더에게 역사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러한 영화의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영화가 78년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아주 끔찍하게 검열되었고 심지어 중간에 어떤 시퀀스 자체가 뒤바뀌어서 비디오로 출시된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목은 포화 속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죠. 이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을 찍고 나서 파스빈더의 영화는 이제 깊이와 역사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스빈더에게 아주 불행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파스빈더와 동거했었던 남자 애인이 그만 자살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살한 그 남자 애인이 남겨놓은 편지 속에 있는 유서는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너는 영화에 미쳐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자살합니다. 파스빈더는 이 그 자기 애인의 죽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영화의 주제 속의 그 비판이 바로 자기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파스빈더는 마치 거의 자살을 듯이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동구 애인의 자살 날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한숨도 자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수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잠이 몰려올 때마다 커피와 카페인을 마시고 그리고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밤에는 시나리오를 쓰고 낮에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었습니다. 파스빈더는 끊임없이 자기의 컴플렉스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자기가 살아생전 좋은 영화를 못 찍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존 포드보다 더 많은 영화를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존 포드보다 더 많은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존 포드는 무성 영화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1968년에 이를 때까지 거의 100여 편 가까운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감독은 제가 보기엔 임권택 감독이라면 가능하겠지만은 파스빈더에게는 아마도 불가능한 기록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82년 6월 10일 유명을 달리합니다. 놀랍게도 16년간 파스빈더는 46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파스빈더의 그 후기작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나요? 파스빈더의 후기 영화들은 사실은 그 평가가 양분되고 있는데요. 역사의 깊이를 더하긴 했지만 반면 초기 영화가 보여줬었던 그런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은 무뎌지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지나치게 자신의 영화가 나치 시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혹시 자기 자신도 나치 시대 영화의 미학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계 때문에 영화의 깊이에 대해서도 대단히 스스로 절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의 그 유작으로 알려져 있는 케렐의 이르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브리트적인 묘사와 또 케렐의 원작인 장준해의 그 일종의 게이 컬처들이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화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졌다라는 네.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지나치게 극심한 피로 속에서 영화를 찍는 바람에 그의 판단력 자체도 후기 영화에 있어서는 흐려진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파스빈더에 이어서 등장한 지의 2세대 감독 중에 슈퍼스타라면 아마도 슈퍼스타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요. 네. 슈퍼스타라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그 빔 벤더스가 될 것입니다. 네. 빔 벤더스의 첫 번째 영화는 놀랍게도 그가 모든 그 뮌헨 영화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그 졸업작품은 필수인데 보통 그 35mm 영화로 찍게 돼 있습니다. 35mm 영화로 찍는 이 영화들은 제작비 문제 때문에 보통 10분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벤더스는 모든 그 졸업생들과 정반대로 8mm 필름으로 그 작품을 바꾸어서 도시의 여름이라는 영화를 145분으로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졸업작품은 2시간 25분짜리 영화인 셈입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벤더스는 자기가 당당하게 헐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양키 문화에도 심취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벤 모리슨의 음악도 넣고 또 영국 락 그룹인 킹크스의 음악도 넣고 벨벳 언더그라운드도 등장하고 지미 핸드릭스의 기타 소리까지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벤더스는 그의 선배 영화들이 지나치게 독일적인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적인 재미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까지 비판하게 됩니다. 벤더스는 그 후 도시의 앨리스를 통해서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 줄곧 독일보다는 프랑스에서 더 선호하는 감독으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네. 아마도 그 벤더스 영화 중에서의 최고 걸작이라면 저는 자신있게 76년도에 찍은 그 거의 3시간에 이르는 176분에 이르는 한 영사 기사와 트럭 운전수의 우정을 통해서 서독과 동독의 경계선을 따라가며 영화에 대한 벤더스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분단에 대한 문제를 그 새로운 각도로 묘사한 라프디어자이트 시간을 통과해서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벤더스는 그 스스로도 양키는 우리들의 무의식을 식민지화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벤더스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것이 무슨 심각한 의미가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 영화를 찍어나가면서 사실 이 영화는 특별한 시나리오 없이 라비 밀러와 함께 아주 최소의 스텝을 데리고 그 분단 경계선을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즉시 떠오르는 대사를 영화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예. 바로 거기서 갑자기 떠올라서 쓴 대사이지 사실 심각한 대사는 아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뭐 의미가 없기까지 네. 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많은 비평가들이 마치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이듬해 77년에 미국인 친구라는 영화 속에서는 그 미국 영화의 그 갱스터 무비와 그리고 그 다니엘 해밋 같은 미국 추리 하드보일드 소설 작가들의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찍는 네. 영화까지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높이 평가받아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그를 미국으로 초대하여 영화를 찍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화가 벤더스 영화 중에서 최고 졸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코폴라를 아주 분개하게 만든 해밋이라는 영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해밋 이후 다시는 자기는 미국으로 가서 영화를 찍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파리 텍사스는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그는 베를린 천사의 시를 통해서 이제 유럽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유럽적인 감수성을 지닌 감독으로까지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전성기는 이미 끝난 지 오래이고 그 후 SF 영화인 세상 끝까지에서는 모든 영화광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깐느에 그가 발표했었던 그렇게 가깝게 그리고 멀리. 네, 별인 천사의 호평결이죠. 예, 네.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의 아이디어가 모두 고갈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벤더스는 과연 새로운 영화를 찍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유감스럽게도 저는 앞으로 그가 그렇게 새로운 영화를 찍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조짐은 코폴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빔 벤더스 이후의 감독들은 어떻습니까? 벤더스와 아마도 그 동시대 또는 그 선배라고 부를 만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버하우젠 정신을 모두 이어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스 위겐 지버베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3세대 감독 중에서는 의외로 여성 감독들이 아주 놀랄만한 작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헬마 샌더스 브람스, 그리고 퍼그 시렌드로프 감독의 아내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남편보다 훨씬 뛰어난 마가르테 폰 트로타가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독일 영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대답하고 있는 도리스 듀리, 페터 브리크만, 그리고 가장 성공한 감독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는 연어알과 바그다드 카페가 나온 감독이죠. 퍼스 애들론 감독이요. 예, 맞습니다. 퍼스 애들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스 애들론은 사실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1935년 6월 1일생이니까 벌써 예. 59세죠. 그리고 그의 그 바그다드 카페가 그의 7번째 영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데뷔작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그쵸. 그리고 이 퍼스 애들론은 이미 금년에도 또 그의 신작을 발표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파스빈더에 비견할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진 감독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소동 영화의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네, 지금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감독들의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정성희 씨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으로 퍼스 애들론의 바그다드 카페의 주제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그분들의 성함을 다 불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제베트 스트립으로는 아주 신비로운 음악이죠. Calling You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A change is coming. Coming closer, sweet release. I am calling you. I know you hear me.